이렇게 울지만 슬프지는 않아요. 언젠가는 그날이 다시 돌아오는데 떠나가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. 우리들의 사랑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랑할 수 없어요. 차라리 웃어봐야지. 그러나 그대 뺨에 흐르는 눈물은 어이하나. 난 어떻게 하나요. 우리들의 사랑이 멀어지고 있는데 사랑할 수